HUBS. 비하인드 더 스크린. 현재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기록도 독립이 되어야지 를 외치던 새 마라토너의 이야기, 1947 보스톤입니다. 1947년, 이 년도가 어떤 시기인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절대 잊지 못할 대한민국 광복 2년 후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이 영화는 역사적 실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광복 이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열정의 마라토너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손기정, 서윤복,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는 가슴 벅찬 한국인들의 이야기, 1947 보스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하정우 배우를 좋아해서 개봉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보러 갔어요. 하지만 저와 달리 다른 분들께서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영화라 지루하진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라디오 듣고 한번 결정해봐요. 영화 덕후가 떠드는 영화 이야기, 다섯 번째 필름 1947 보스톤으로 빠져볼게요. 이 영화가 있기 전에 실제 손기정과 서윤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죠? 일단 손기정 선수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손기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량을 갖춘 그는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죠.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뿐더러 동양인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손기정은 분명 뼛속까지 한국인이었지만 손기태이라는 이름으로 일장기를 단 채 단상 위에 설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그는 일본 국가가 흘러나올 때 들고 있던 월계수로 가슴팍에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엄청난 업적을 거뒀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인들에게 연행돼 갔습니다. 올림픽 영웅의 조촐한 귀환이었죠. 그 사건 이후 손기정 선수가 일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더 이상 마라톤을 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마라토너의 삶을 포기한 그는 곧바로 은행에 취직해버리죠. 그렇게 평범한 일생을 살던 그가 은행에 사표를 던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1945년, 꿈에 그리던 해방이 찾아온 겁니다. 그는 조선 팔도를 뒤져 자신의 뒤를 이을 최고의 청년 마라토너를 찾죠. 그러다 발견한 것이 서윤복입니다. 그는 여의치 않은 형편에 낮에는 무역회사 심부름꾼, 밤에는 야학을 하며 연습할 시간이 없어 매일 전차를 따라 1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기정은 보스톤 마라톤 대회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긴 나가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태극마크를 달고 조선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손기정, 서윤복,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베를린 올림픽 3위의 영광을 차지한 남승용 선수까지 보스톤행 비행기를 탑니다. 서윤복은 국제대회 경력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서양의 노련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뒤지지 않았죠. 하지만 결승선이 몇 키로 남지 않았을 때 관중석에 있던 개가 뛰어들어 서윤복 선수는 넘어지고 맙니다. 무릎이며 팔꿈치며 피는 철철 나고 페이스를 잃은 듯했죠. 지켜보는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서윤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념의 서윤복, 모두를 제치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태극마크를 당당히 가슴에 달고요. 와, 이야기만 들어도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1947 보스톤은 이 극적인 여정을 스크린 위에 더 감동적이고 박진감 넘치게 담아냅니다. 이젠 영화를 만든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가지 알아볼게요. 영화를 보면 임시완은 서윤복을 마치 그 인물처럼 소화해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엔 꽤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마라토너 역할을 위해 체지방률을 6%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제 인바디가 매우 부끄러워지네요. 임시완은 보이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였다는 걸 잊은 사람이 많을 만큼 배우로서 이미 자리매김했죠. 일찍이 드라마 미생의 장그레 역을 통해 연기에 얼마나 열심인지, 캐릭터를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섬세한 표현에 얼마나 뛰어난지를 윤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이후 비상선언에서 악역이면 최대치로 극악무도하게, 런운처럼 선역이면 우주 최고의 맑음을 보여줬죠.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들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 보스톤 1947에서 남승용 선수에게 1등 소식을 말하기 전에 울먹이며 말을 뱉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와, 나도 감정이 벅차면 저렇게 되던데 연기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또 송기정을 연기한 하정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죠. 그의 필모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기정을 연기하면서 촬영을 시작하자 몸이 굳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웠다고도요.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애국을 상징하는 실제 인물을 한마디로 국민 영웅을 연기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하정우는 이 영화를 위해 실제로 호놀룰루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봤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감독이 누군지 알아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947 보스톤은 강재구 감독의 연출입니다. 강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장수상회 같은 작품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실화라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과정, 금메달을 향한 여정은 정말 극적이죠. 아, 개가 갑자기 뛰어든 것도요. 그래서 강 감독은 관객들도 이런 스토리를 믿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다큐멘터리를 삽입했습니다. 만든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새 한국인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 영화계는 꽤나 침체됐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영화관을 찾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OTT를 즐기곤 하죠. 사실 저도 영화관을 정말 자주 가지만 한 번 볼 때마다 16,000원씩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볼 때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16,000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소비일까? 하고 머뭇들게 되죠. 하지만 항상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선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을 이 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직접 하지 못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해지죠. 그리고 영화관의 커다란 스크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웅장함과 설렘이 있잖아요. 영화를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한국 영화의 침체기는 꽤나 서글퍼요. 극장가가 활발해지고 더 다양한 영화들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몇 개 추천해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 중 재밌고 새로운 영상미를 느껴보고 싶다면 거미집을, 그리고 감동과 뜨거운 심장을 느껴보고 싶다면 1947 보스톤을 추천드릴게요. 이번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는 1947 보스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섯 번째 상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그리고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마법 같은 영화 한 편 들고 올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HUBS